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난 너무 고파 배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두고 나쁘면 이리고 말거나 니가 울라면 울어 웃으라면 웃어 부르라면 I'm the last sir